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날로 더욱 의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12일과 13일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과 대공보, 인디아신문 라이징 유럽, 이집트신문 알미스리 알야움,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이 보도했습니다.